여기 지금 우린 오션뷰 파도 위 어디쯤인가 함께하고 있어 여전히 어디로 갈진 모르지만 건배 건배 이 순간 뜨거운 태양 아래서 Go away go away 망설임은 버렸다 망설임은 버렸다 생각해 생각해 생각해 Summer 찾아 follow us Mississippi 강 하를 건너 where we go Don't be cute about that we fishy fishy like 때로 다닐수록 파도가 칠수록 파도도 다 바다를 향해 trip 다 던져버려 drink 이 순간을 즐겨 아는 yeah feeling me 파도 안에 swim 더 정신없이 quit 넌 찾아 준비됐어 저 태양 아래 빛 저기 바다를 넘어 지는 태양을 향해 갈 때에 멈추고 싶어